제2차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국제대회가 11월 23일부터 27일까지 도이칠란드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대회는 조선 대표단과 해외 동포들, 그리고 러시아, 중국, 도이칠란드, 영국, 단마르크, 스웨덴, 오스트리아, 체스코, 미국, 캐나다, 일본을 비롯한 여러 나라의 각계 인사들이 참가했습니다. 대회에서는 동북아시아의 세력 구도와 안보 문제의 성격,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 지역 정세에 미치는 영향, 조선반도 안전 보장 등 주제의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토론자들은 미국이 1950년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을 도발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끊임없는 핵기업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핵보유회로 떠밀었으며 그러하여 조선반도에는 핵대핵의 대결구도가 형성됐고 최근에는 사소한 우발적인 무장충돌도 쉽사리 전면전쟁으로 핵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사태가 조성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남조선 당국이 외세의존 정책과 대결 야망을 버리고 북남 합의 정신에 위반되게 미국의 반과국 적대시 정책에 추종하지 말며 일본도 군국주의 부활 책동을 일삼으면서 조선반도 평화를 방해하지 말 것을 그들은 요구했습니다. 대회에서는 조미 평화협정 체결 촉구 선언문이 채택됐습니다. 선언문은 조미 두 나라 사이의 정식 대화를 즉시 개시할 것을 촉구하며 하루빨리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정상적인 외교관계가 수립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앞으로 조미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매해 연례적으로 국제회합을 가지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